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앞서서 솔로몬이 정의가 있어야 할 법정에 불의와 악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고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당한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는 자비를 원하죠.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인생들의 태도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는 마치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듣기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들은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지요. 단지 본능적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고 따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 새끼는 보호하고 다른 짐승의 새끼는 잡아먹는 짐승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관대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가져다 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짓밟는 모습은 우리가 짐승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짐승과 같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인생들이 혼이 하늘로 올라갈지 그리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를 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우리가 짐승들과 동일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가 짐승과 같다라는 이런 우리들의 본질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짐승과 다름없구나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들은요, 스스로 나는 짐승과 같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들은 언제나 내가 짐승보다 나은 존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좋은 일도 하고 이런저런 훌륭한 일도 하는데 나더러 짐승과 같다니 쓸데없는 소리 집어쳐라, 이렇게 반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짐승과 다름없다라고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셨을 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우리처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최선의 그리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느냐며 예수님께 반박했으며 결국 그렇게 자신을 짐승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들은 그 자신이 짐승과 같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내가 참으로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짐승으로 계속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짐승과 다름없는 것을 보는 자만이 그런 짐승과 같은 나를 위해서 구약의 제사 때 드려진 그 찢겨 죽인 짐승 제물처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짐승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짐승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곡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짐승 같은 존재이다. 물론 이 구절은 원어로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한국어로 이렇게 잘 이해하도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의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자신의 짐승됨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짐승 같은 존재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 바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 해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고생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많은 을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더 큰 비참함은 그런 약한 자들, 그런 을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사람도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안타까움을 두 번이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 서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어떤 누구도 이 을들을 학대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권세와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것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 억압받는 그 약한 자들에게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해 아래 세상, 즉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치라는 것이 허무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을 바르게 하라고, 또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라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지만 결국 그 정치인들이 학대와 억압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과 권세는 언제나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력과 권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악한 구조 시스템을 보고 그것을 개혁함으로 어떤 새로운 길을 열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은 곧 권력과 힘을 갖게 되고 그 권력과 힘은 금세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되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한 자들 위해서 싸우는데 수많은 시민단체들을 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사실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아무리 힘을 써도 권력의 권세의 남용 그리고 그로 인한 학대와 억압을 끝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애를 써서 학대와 억압을 끝낸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억압과 학대는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 뉴스에서 막 갑질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에 대한 그 재판과 벌이 심한 것을 보면 더 이상 갑질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물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약한 자를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정치계에 가서 할 수 있다면 정의와 공평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그 비참한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 끔찍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아니 아직 출생하지 않아서 이러한 악한 일을 보지 못한 태아가 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위로를 차라리 지금 죽음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들, 인간들이 다른 인간을 마치 짐승처럼 대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래서 죽는 게 낫고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권력과 권세를 옳게 이행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권세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인생들의 부정과 부패를 해소하고 억압받고 약한 그런 학대받는 자들을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소망하기 위해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을 93페이지 4장 18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21절까지요. 아, 네. 감사합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언제나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즉 을로 대변되는 모든 억압받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질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그 소망을 이루실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왕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왕의 권세는 마태복음에서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이가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원천이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적법하게 참된 권세를 받으셔서 가장 적법하게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권세들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모든 세상의 갑질이 종식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신자들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만약 갑의 자리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어진 그 갑의 권세로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을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권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면 우리는 그 권세를,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세, 주님의 그 권세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권세에 모든 권세가 주님께 주님의 것이며 또 주님만이 참으로 그 권세를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드러나고 있는 또 우리의 삶에 정말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하나님 괴롭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날을 소망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정말 마지막 때 완전히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므로 정말 세상이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